없어 gold key I'll get lucky 진심이면 everything's gonna be okay 어떻게 벌써 왔나봐 잠시만 기다려줄래요 혼자 있을 때 훅 들어와 정신없이 날 흔들어 놔 지금 이 땅 널 위한 showtime making your thing thing 울리면 매일 찾아와줄래 찾아와줄래 돌다 깜짝 늘어버릴걸 버릴 테니까